내가 웅크는 빛 날가 꽃놀듯이 묘한 뜨끌리지 꺼볼 수 없는 beautiful light 빛처럼 그렇게 빛 너의 그 역같은 가시가도 찾지 기꺼이 맞을 another light 탐색하듯 맴돌 아 위태롭고 위험해 미칠 듯이 이끌려 너와 나의 Toxic but I like it 절대 찾지 못한 너를 지우리 새까맣게 번져 내 여관 속 가득 차 너의 거짓은 차가운 그 눈빛 날 갖고 놀듯이 묘한 뜨끌리지 거부할 수 없는 beautiful light 빛처럼 붉게 핀 너의 그 혀끝은 가시가 도쳤지 기꺼이 맞춰 I love your life Love me, love me, love me, tell me, tell me, tell me 내가 너를 알고 하대 Do you want me? I like when I'm in danger Love me harder cause when I shot it, shot it I feel like don't like basic Is this what you call lovesick? 이 거짓된 사랑이라도 기꺼이 삼켜먹겠을게 깊숙이 새겨진 타투 고통과 희열의 다툼 까맣게 물들여진 내 심장이 다 뚱뚱뚱뚱 우린 part 2 이건 전쟁이 연장전 네 입술엔 달콤한 함정 이 반전에 반전 야릇된 감정 어서 더 잠이 날 끌고 가 Toxic so addictive 나를 미치게 한 단 한 가지 이유 Why oh why 걷잡을 수 없이 나를 뼛속까지 망친 내 거짓을 난 pain 다시 또 pain 아직도 아물지 않아 실패인감도 네가 보여준 사랑의 방식 모두 trap trap trap 매기적인 사고 고통스러운 아픔도 네 앞에 fight not Tell me you love me 거짓 더 좋으니 oh I'm at the right now 위태롭고 위험해, 위험해. 짙어지는 danger sign 멈출 수가 없어 널 Till I die 고요한 그 눈빛 모두 삼키듯이 이겨야지도 키 벗어날 수 없게 beautiful light 빛처럼 밝게 feel 너의 얘기 끝을 알렸어 늘 이런데 벗어날 수 없는 하나를